never gonna stop. I never gonna stop. 나는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미쳐버린 나. I never gonna stop. I never gonna stop. 나는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미쳐버린 나. Cuban links 내가 쓰매 Jesus peace 돈을 계속 벌고도 벌고도 벌고도 나는 열심히 내 자켓은 Versace 이는 모두 멍청이 여기서 그냥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나를 욕하지 bitch 나는 모든 걸 힘들게 얻었지 피 흘리면서 돈 벌었지 누구처럼 방송국 가서 아부 따위 안 떨고 내 길을 걸었지 아직도 갈 길이 멀었지만 나는 니네 모두 앞서 나가 그래서 니네가 뒤에서 날 쉽지 난 3년 만에 회사 차렸잖아 다이민 때문에 눈 아프지 내가 차 나가서 배 아프지 신경 쓰여서 머리 아프지 난 돈 쓰느라 손 아프지 네 여자친구가 내 콘서트 와서 존나 소리 질러서 목 아프지 Never gonna stop I never gonna stop 나는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미쳐버린 나 I never gonna stop I never gonna stop 나는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미쳐버린 나 They call me great 난 AUMG의 wild boy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인정받으면서 여기까지 와보니 질투 시기 나를 깎아내려고 한 게 아님서 니네 입만 아프지 재밌어 성공해 성공해 오글거리는 랩과 노래로 성공해 그게 니가 하는 힙합 그게 니가 하는 힙합 From Vivid to AOMG We're bigger than KONG 네 실력은 그냥 OMG 꿀인 것만 뱉어냈지 Real money, real money, real money We get money, get money, get money oh. 딱 1년 만에 이 자리 또 꾸준하게 한 단계씩 넌 못 오겠지 쉽사리 부러워 배만 깨나 아팠겠지 몸만 사렸지 난 박대기 머리 위로 돈이 쌓이겠지 넌 떨어진 돈이나 쓸어 담다가 또 쓰레기통에 처박겠지 앨범 하나 없이 회의가 벌써 500까지 직접 나서 일어내봐 넌 핑계만 500까지 그렇게 편한 게 좋다면 이번 몸 빼봐지 어이. 네 그래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갔니 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찾아가 노래방에 나 눈치 안 봐 오직 날 위해서만 존재하네 넌 힙합 한다면서 남 얘기만 노래하네 우리는 다 보이 너의 미래가 뻔하게 I never gonna stop I never gonna stop 나는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미쳐버린 never gonna stop never gonna stop 나는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미쳐버린 God damn a bitch hey, fresher than a fuck it's Trinidad James Mr. Give it no fuck the freshest nigga pimpin' only fresh ass niggas with now I'm all the way in Seoul with Jay Park and his nigga I'm looking for a girl a girl that look like Lizzo She slick, don't like no niggas, but she fucking with me cuz of I'm realest nigga living, I'm the realest nigga living A salute to them real niggas that middle finger snitches Asian bitches shaking, pussy niggas hate Asian bitches shaking, pussy niggas hate Asian bitches shaking, pussy niggas hate Asian bitches shaking Pussy niggas hate Jane. Bon to shake it on the upper rap and about China got jack twitch. Now go got fetish. You watch, guess can't watch. Don't sound chalk to match my nan chicha baggage. The don't eat got your mal hanging a banana, I get bag in a baggage. That can affect your shit, so let it good then I'm on channel reach. Rookie dude and young, hanging dark boon, then bell about your nagging jeez. Now go to the Angmong Ferry, Champs are cheap like a Moga Gibson. AOMG Worldwide Hustle, you see us like Nelson. Rockstar don't the one, that's time to do the beat, and I'm guess we got you. The nice order, then I got your rapper, dude, call I'm on the jammy, eat your best, get loafies. Stacks, mulat, don't cheat, stop, man, it don't got you. Now I'm SMDC, no credit, pico, chichi, suck it. I never gonna stop, I never gonna stop. 나는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미쳐버린 나 I never gonna stop I never gonna stop 나는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미쳐버린 나